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에 즈음한 민족 토론회가 18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국토환경보호성, 조선자연보호연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성중앙기관, 과학연구기관, 연관부문 일꾼들과 환경보호 전문가들, 세계보호연맹, 도이칠란드 한스자이델재단, 주조 UN개발계획 대표부 성원들, 수리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도이칠란드 연방공화국 대사관 성원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인류의 생존과 잇따라 있는 생물 다양성을 적극 보호하고 늘여나가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데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리론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습지의 기능과 리용에 대해서 소개한 사진들을 돌아보았으며 생물 다양성과 관련한 녹화 편집물을 시청했습니다.